늦은 밤 진동 소리에 은근한 목소리로 나를 깨웠잖아. 소리샘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곡은 소리샘의 PD분이 요즘 한창 빠져있는 노래로 선택했다고 하네요. 가볍게 좋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소리샘 시작할게요. 산체스의 5분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곁에 있어줘. 가사만 나오면 돼. Talk dirt to me. 내 파트가 들어갈 타이밍만 잘 알려줄게. 때가 되면 나를 봐줘 떨어져 버리게. Let's go. 여기까지가 내 속마음. 이렇게는 아무 말해. 그랬다가 도망가네. Yeah. 착한 김이게 한국 오빠 너를 지키고파. 잠깐 발라드로 도발하려고 원해. Yeah. 딴 거 안 바래. 난 그냥 좋은 음악과 함께 널 몸 아이크 너의 손 잡고 blah blah. 근데 너 맥스웰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다 cops come knocking. 첫 번째 사연이 담긴 노래입니다.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인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나 여기서 두 발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Yeah, I'm waiting for you now. . 신청하신 하구분이 고등학생 시절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 하구분은 한창 짝사랑의 열병에 걸려있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바로 이 노래를 통해 달래왔다고 하네요. 여기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 지금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막막해. 꼭 잡은 손 그대 놓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들을 때면 그때의 추억에 잠기신다는 우리 하구분. 지금 이 노래 들으며 예쁜 추억 하시길 바랍니다. 그대 꼭 안고 내 맘 느낄 수 있도록 놓지 않을래. I'm waiting for you now.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거리 그 사이 우주 가득히 너로 채울게. 나에게 다가와. 두 번째 사연이 담긴 노래, 김동률의 동행입니다. 이번에도 하구분이 고등학교 시절의 사연입니다.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당장 눈앞에 다가온 대입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두렵고 막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널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던 건 함께 울어주리. 그걸로 너는 충분하다고 참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음 짓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꼭 잡은 두 손이 나의 어깨가 네 안의 아픔을 다 덜어내지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이 노래로 잠시 너를 쉬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저에게 이 노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짐이 혼자 들기에는 벅차게 느껴졌던 저에게 이 노래가 저의 짐을 나눠두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벽이 가늠이 안 될 만큼 아득하게 높아도 둘이서 함께라면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나 역시 자신 있게 말해줄 순 없어도 우리가 함께 이번 사연 노래는 박원과 수지의 기다리지 말아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사연이라네요. 신청해주신 학우분의 신입생 시절 풋풋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좋아했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답장이 조금 늦는 건 바쁜 일이 있겠죠. 풋풋했던 만큼 더욱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하구분. 이 노래의 가사가 자신의 상황과 같진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하구분의 마음을 달래주며 그 시절 이 노래를 자주 들었다고 하시네요. 그럴 때 당신이 보내 헷갈리고 저조한 먼저 연락해요. 좋아할 거예요. 마지막 사연 노래 하림의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입니다. 이번에도 신청해 주신 학우분이 신입생 시절 사연입니다. 학우분과 친하게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던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던 학우분. 아끼는 동생으로만 그저 동생으로만 지내기 싫어 용기 내어 고백을 했다는데요.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고 가끔 속접시 날린 그 노래로 남은도 잠시인 걸 믿었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정말 아끼는 동생을 만약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영영 잃게 될까봐 거절했었다네요. 그 당시 그 슬픔을 이 노래가 담담히 위로해주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되었습니다. 메시지 전송은 1번, 녹음 내용 확인은 2번, 다시 녹음하시려면 3번, 취소하시려면 별표를 눌러 주십시오. 취소되었습니다. 음성 녹음은 1번. 연락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막 넘어가고 있네 사실 더 할 말도 없어 어차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한번 질러본 거니까 참 끝까지 초라하다 나 왜 이렇게 한심하니 지금까지 기획 연출에 제작부 전영준, 기술에 기술부 김강민, 그리고 진행에 아나운서 김아리였습니다. 아닌 것이 뭐 V.O.H. 브이오에치 칼럼 다스의 주인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